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드리머님이 힐링 열풍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각자 패널들이 자가 진단을 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 스트레스 정도를 좀 알아봤고, 오수님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를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적극적인 해결책 필요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사랑이 필요합니다. 걱정돼요. 죽지 마. 그리고 우리는 왜 힐링을 필요로 하는가, 왜 불안을 느끼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1부에서. 그리고 2부에서는 어떻게 힐링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어떻게 풀 것인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예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최근에 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느꼈고 그걸 어떻게 해소했다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미리 좀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미리 각자 패널들한테 좀 생각해와라 네, 라고 네,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비정규님부터. 네.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해가 쌓일 때가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네, 하다 보면은. 그렇죠.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A를 말한 건데 뭐 A로 A 다시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한다거나 또는 뭐 Z로 이해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그게 같이 중립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돈에 관련된 거다, 일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일이 틀어지면은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하셨나요? 아, 근원적으로 풀려면은 그 일 자체가 오해 자체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좋긴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어렵지 않습니까? 드물죠, 드물죠. 드물기도 하고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축구 게임을 합니다. 피파? 위닝을 집에서 아. 맨날 위닝이에요. 위닝 아직도 해요? 아 위닝 뭐 매년 나옵니다. 전화하면은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위닝 하나. 아 맨날 위닝해. 그때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안 자고 위닝 하니까 다음 날 눈이 뻘개져. 진짜 새벽까지 하세요. 맞아 알아요. 새벽 2, 3시까지 위닝 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아까 못 취한다. 못 취하는 게 아니라 안 취하는 거였네. 악순 아니야. 아 사실 아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질 때.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언제 누가 나와 제가 봤는데 네. 30분까지 게임으로 푸는 스트레스는 30분 정도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상 게임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30분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강박관념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게임으로 푸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즐기거든요. 여럿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오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이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해본 적이 없거나 잘할 자신이 아직 없는 뭐 업무를 맡아야 된다거나 좀 그랬던 부분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왔어요. 뭐 그러니까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난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내가 이걸 못한다는 걸. 그럴 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사실 이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영어 업무를 맡아야 될 때 아, 스트레스 받죠. 영어 잘 못하는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영어 책을 사요. 그 책 사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다 알게 된 것 같고 책만 사도 책만 사도 시작이 반이니까 네. 사는 순간 반 네. 알게 되는 천원으로 살 수 있다. 네 그런 느낌 막 그런 책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나 자신에게 뿌듯한 거죠. 해결된 건 아니에요. 책을 내가 지식을 내 거 습득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쨌든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그 자신의 뿌듯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를 해요. 게임 비슷하죠. 현실 도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그 반려견이랑 뭐 뛰어놀기도 하고 뭐 반려견을 괴롭히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뭐 제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반려견이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내가 괴롭히면은 싫어하고 잘해주면 좋아하고 뭐 먹을 거 주면 행복해하고 산책 가면 또 즐거워하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반려견을 그런 걸 보면서 또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개미님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좀 많아서 좀 여러 바쁘게 가지 바쁘게 살아서 데드라인이 좀 많이 몰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완벽주의자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뭐든지 간에 하드워커네요 하드워커 네. 항상 저도 이렇게 항상 뭐 준비해오면은 되게 많이 준비해오고 괜히 되게 조사 많이 하고 그런 이게 좀 성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오버워치라는 게임 했었는데 하루에 많이 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한 경우도 있고 또 잘해가지고 계급이 좀 높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내가 한 만큼 거의 정직하게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하게 되는. 그렇죠. 시간과. 예,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는 도깨비. 드라마 몰아본 것도 있지만 네. 게임은 이제 좀 안 한 지 좀 오래됐고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우 건강하네요. 뛰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 달 초에도 10km짜리 그 마라톤 나가게 돼 있고. 저번 달인가 핑크런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분들 유방암 그 환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마라톤도 나갔다 오고. 이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추울 때는 원래는 이제 헬스장 가서 러닝 머신을 뛰는데 저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제가 배워서 제가 배울 때는 병원에서 의학 수업 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될 때는 그 버피 테스트라는 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엎드렸다가 다리 오므렸다가 일어나는 그게 있어요. 네, 전신 운동의 네, 끝판왕이라는.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면은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실내에서 추울 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40분, 50분씩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힘들 때까지 하면은 스트레스가 웬만하면 풀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좀 짧게 강하게 느끼는 편이라 그때만 빨리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받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뛰어야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다 밀어놓고 뛰고 오고 다시 작업을 하는 편이라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은 각자 자기만의 사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게임으로 뭐 운동으로 아니면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각자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짧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모든 것들의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내가 일상생활 자체에 대해서 내가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개미님께서 1부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는 것만 봐도 좀 짜증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제 백이라는 학자가 만든 인지치료. 네. 이름이 백이에요. 네, 이름이 백이에요. BCK 이렇게. 맞습니다. BCK. 오, 좋겠다. 와, 신난다. BCK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맨날 나만 싫어해 지금 스트레스 지수 높이려고 계속 오수님 나만 싫어한다 맨날 아니에요 네. 자 이 오수님이 개미님을 싫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만 싫어해 맨날 우리 같이 아니에요 예 백이라는 학자 인지치료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인지치료 네 인지치료가 뭐냐면은 인지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나의 생각은 생각 있는 활동, 인지적 활동은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아, 보통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성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예가 물 반컵. 그러니까 물 반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이나 있네? 라는 식으로 좀 감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없네? 라면서 불평과 짜증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지치료의 기본 가정입니다. 나의 이거 우리 원효대사의 그쵸. 원효대사 해골물에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인 활동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거 가지고 본인만의 있잖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쵸.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개미님이 우수님은 나만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것처럼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종교 아닙니까? 세계관 사실이에요. 진리를 말한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관이 아니고 사실 팩트를 말한 거예요. 안 싫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역기능적인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좀 치료를 좀 같이 좀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정확한 심리학자분들이나 들으면 어,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방법만 제안해 드린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내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 판단이 나도 모르게 생각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저도 개미님을 보고 웃었고 오수님도 개미님을 보고 웃었는데 개미님께서 그 기저에 내 생각의 기저에 팩트라니까 오수님이 나를 싫어해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똑같 저나 개미 오수님이 똑같은 행동을 개미님께 할지라도 개미님은 오수님께 더 분노를 하게 된다거나 다르게 해석한다는 네, 거죠. 더 짜증을 네.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적절하다. 얘가 아주 적절하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것을 권유를 하냐면요. 이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수님이 나를 향해 웃었다라는 팩트에서 내가 짜증이 났다라는 행동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짜증이 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나게 된 행동 해보라고?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더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아까 나왔잖아. 오수님이 나만 미워해 라는 기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저, 그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그리고 긍정적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상사가 나한테 이것도 보고서야 하고 던진 거를 네. 아 이거는 그냥 빨리 주기 위해서 나한테 던진 거지 화를 내려고 던진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거는 이제 너무 갔고요. 그거는 무슨 님이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네. 결국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아, 그쵸. 지금 얘는 뭐 다르더라도 네네. 실제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 네. 근데 B 입장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직시를 했을 네네네. 때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방법이 들어가겠죠. 아, 다른 방법이. 네. 이제 그 사람 과 과연 화해를 하고 싶은가 화해를 하고 싶지 않은가부터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될 거고 화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사실 이제 그 인간관계를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쵸? 결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네요. 그리고 화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이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기술이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았으니까 네. 저는 오순이 전화번호를 지우는 걸 먼저 카톡을 네. 차단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그 네. 인간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 얘가 선택권이. 적절하다. 사실 그게 진짜로 정말 중요한 게 네. 내가 너무 회사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진짜로 정말 해답이 거의 현실적인 해답이 사직서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을 테니까 이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는 이제 그렇죠. 말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다가 어쨌든 좀 바로 실천하는 게 결국은 답이다라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해 드리는 건 그 결단을 하기 전에 이제 좀 더 생각을 바꿔보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요거에서 제가 많이 적용을 했던 거는 실제로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계속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게 되면은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상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 및 나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사실 그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방금 취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도 환경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한다. 네, 지식적으로 맞아요.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 이게 정말 나의 네. 부족인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또 사회 구조적인 면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죠. 있는데 네. 그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내가 시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구나라고 탓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는 나를 뭐 저 항상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노동 공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수요가 안 맞았구나. 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지 나는 어쨌든 나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확실히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고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내 탓이오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네. 이게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그런 뜻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나를 비하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 어떻게 내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알고리즘이 맞아. DNA에 심겨져 있는 이게 알고리즘이랄까? 그게 다른 거거든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겸손을 하는 거는 미덕이죠. 내가 겸손하게 나의 일을 주어진 일을 행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내가 자기 비하의 단계까지 왔을 때에는 그게 나의 문제라고 탓하는 것이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오수님이 날 싫어하는 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탓이다. 네. 결국 거짓말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내가 문제다. 지금 그 단계에 왔어요. 지금 네, 그럴 때를 자기 비하 단계에 왔다고 네. 거짓말 잘한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렇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바꿔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개미님의 탓이 아니다라고 바꿔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수님이 진짜 나를 싫어하는 거 팩트라니까 명언 말해. 팩트라고. 네 팩트인 것으로. 네 그럴 때도 이제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노력으로. 보여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끊어내는 게 방법이다. 그렇군요. 네,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요즘에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제안한 개인 심리 치료라는 것인데요. 이제 지금 청년들이 심지어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등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사실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아들러가 제안하는 개인 심리 치료에서는 열등감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열등감이라는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데 그 열등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열등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토익 점수가 낮아요. 난 토익 점수가 만약 600점이라고 600점이 낮은 게 아닌가요? 몇 점을 낮다고 내 발 사이즈보다 크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100이라고 합시다. 네 100점이에요. 100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900점 맞을 때 난 100점을 맞았어. 열등감을 느껴. 그런데 나는 그러면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사람은 900점이고 난 100점이기 때문에 나는 취업도 안 될 거고 그 뭐 성적도 받을 수 없을 거고 나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이 토익 100점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열등 콤플렉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쟤는 집안 환경이 좋아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부모님이 등록금 다 대주고 뭐 학원도 다 보내주고 하니까 990점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물론 사실일 수 있죠. 나는 아르바이트도 내가 해야 되고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에 빠지고 의욕을 잃고 원망과 이제 자조 속에 침식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 중에 청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이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때문에 라는 게 그 열등 콤플렉스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변명거리로 삼는 것. 그런 열등 콤플렉스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건전한 열등감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나,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비교를 해서 그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이상적인 나를 먼저 상정을 하는 게 그쵸, 그게 뭐 목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현실 가능한 이제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개인 심리 치료에서 말하는 그 목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행동적인 목표가 있고 심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행동적인 목표는 먼저 자립할 것. 그러니까 이 자립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부모님과 막 떨어져서 살아라,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자립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됐다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또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립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뭐 내가 자립 독립을 해서 살아라 라는 말보다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자립을 할 것이 네.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 그 행동의 목표로는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립을 한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법률에 맞게 도덕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립을 해야 된다. 그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 아,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라 그런 네,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 자립이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늦어지잖아요. 계속. 30대 이후가 되고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까지 해봤던 거고 그러면은 그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도 같이 늦어지는 그쵸, 그쵸. 셈이 되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리치료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립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진짜 100% 막 독립해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다 용돈을 받아서 썼어. 그러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시작해 볼 것이라든지 뭐 그 뭐지 뭐 집안일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다 받았어.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해본다든지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실현을 해서 이상적인 나로 만들어 간다. 작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취부터 이뤄보자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심리적인 목표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는 심리적 목표인 거죠.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열등 콤플렉스가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내 친구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내 친구다. 네, 사람들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특히 나와의 또래 관계는 다 나와의 경쟁 관계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빼고 다 저기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심지어 뭐 학교에서는 뭐 성적 순서대로 등급을 매기면서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친구들을 밟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특히 또래 관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취업을 다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누구 하나 취업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졌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하면은 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축하해주지 못하는 배가 아프죠. 어 맞아 배 아픈 경쟁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목표를 친구다. 향해 달려나가는 그냥 친구다. 나의 친구일 뿐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기보다는 그냥 나 지금 여기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설정 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취업 얘기하셨는데 이 친구가 떨어졌고 이 친구는 한 친구는 떨어지고 한 친구는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떨어진 친구가 잘된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가 말하는 이 떨어진 친구는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내 붙은 친구는 나의 친구니까 이 친구는 축하를 해주고 나는 더 이성적인 나를 위해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말은 쉽죠. 말도 저도 안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들 데려와 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걸 목표로 삼으라. 그쵸. 그런 얘기죠. 그런 이상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추구해야 할 네. 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설령 누군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문득 생각을 해보면은 나한테 닥치는 불행한 일, 부정적인 일의 수보다 긍정적이고 좀 신나는 일 의 비중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고서 이제 뭐 가치 중립적인 일 또는 긍정적인 일들도 충분히 나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심리치료의 핵심은 나의 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일체 네네. 유심조가 여기 다시 한번 네, 맞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심리적인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적용할 만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개미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이 근데 취업 아까 취업 얘기 하셨잖아요. 취업에 좀 만약에 고배를 마셨다라고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적용 절대 못하겠다라는 표적으로 지금 동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뭐 그렇게 반박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저는 시장주의자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떨어졌으면은 능력이 적어서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맞는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흔히 말하는 채용 비리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제 탓으로 안 돌려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이야기고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팀,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같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취업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당장 내 경쟁자들이랑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유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딱 합격하는 순간 약간 좀 부럽게 되고 저 사람도 결국 내 적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질문에서 대답한 것 중에 내가 알려줘서 대답한 것도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정보의 지식을 제가 제공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자괴감이 느끼죠. 네. 분명히 저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쨌든 좋은 환경으로 들어갔고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의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지금 시장으로서 돌아갈 경우에 우리 모두 공동체다 팀이다라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삶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우리나라는 문이 좁아서 네, 뭐 공무원이 꿈인 나라이고 젊은이들의 슬프죠. 꿈이 공무원인 나라이고 그리고 뭐 대기업 한정적인 일자리와 그리고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평범과 그 주류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4년제 대학을 멀쩡히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락을 하겠다. 순수 예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경영학과 나왔으면 당연히 뭐 기업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열풍이 불고 있는 스타트업의 CEO를 꿈꿔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삶의 선택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너의 삶도 맞고 나의 삶도 맞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이탈하는 순간 너는 나고자 실패자가 되는. 그때 이 주제를 처음 드리머님이 가져오셨을 때 왜 마인드셋이라는 책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실패가 용인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너그러운 사회가 아니라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위운받을 용기. 그러니까 용기. 이 사회에서 내가 비주류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다들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는 네. 그 해결책으로서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사고의 이제 팩트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실 도피로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무조건 부정적인 거를 나는 보지 않고서 히피? 이건 LSD가 나오나요? 네. 무조건 부정적인 거를 무조건 긍정적인 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도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생각하고 싶은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개인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게 제 느낌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니까.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려고 다 취업 준비하는 거고. 아니 취업 얘기 그만한다고 치었을 때 업무라고 이야기해봅시다. 아니면은 인간관계. 뭐 결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과정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가 뭐 어떤 아들을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뭐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사람도 아니야. 반대로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얘기가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탓을 돌려라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결론이? 혹은 반대로 궁극적으로 결론이?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공무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다 붙고 나만 떨어져. 근데 이게 너무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노력을 안 했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는 왜 이 공무원 준비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나는 왜 이걸 열심히 하는가? 나는 이걸 정말 원하는가? 그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됐어요. 그럴 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결단 내려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맥도날드 가서 알바하나요? 그게 내가 더 행복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네. 그렇네요. 네, 얘기가 그쵸.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결국 시장주의에 우리는 살고 아니,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렇게 계속 이런 말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게 아니라 제 말은 이제 네네. 좀 단어라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좀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단어에 대한 얘기죠. 그쵸. 단어 정의에 대한 거. 합리적인 것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사실 원래 어느 게 이성적이고 어느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질 하시려고.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 아까 오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 어느 게 진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탐구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치료적인 이야기고 그거 말고 이제 좀 가볍게 하려고 네.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건 좀 인지적이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아, 뭔가 액션을 취하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명상 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몸을 좀 이완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듣고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긴 조금 힘든 훈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죠. 네, 사실 첫 번째로 선제 조건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가 조용하지가 않죠. 제가 계속 떠들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네, 조용한 장소를 찾고 시작하기 전에 몸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거는 거예요. 매방 침대가 제일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 말에 점심 집중을 하다 하고 그럼 이제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 아니고. 네네. 네. 양 팔과 다리가 무겁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무겁다? 네. 지금 내 양 팔과 양 다리가 무겁다. 얼마만큼 무거워야 되나? 엄청 무겁다? 네. 본인이 느끼기에 그냥 무겁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양 팔과 다리가 뛰고 있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뛴다? 네. 아, 움직이고 아예 다른 생각이죠. 있다고. 무겁다랑은 네네.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무겁다가 됐어. 무겁다가 됐다면 지금 방송 관계상 여러분이 다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는지는 판단할 네. 수 없지만 무겁다라고 느꼈다면은 뛰고 있다라고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다 멈추고 심장이 조용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 소리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편안한 상태에서 나의 심장 소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개미님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호흡이 편안하다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소리를 느꼈다면은 호흡을 느껴보는 거죠. 내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과정 속에서 편안하다고 한번 편안하다. 느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5단계로는 상복부가 따뜻하다라고 느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상체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특히 배 부분이 따뜻해지고 있다. 라고 느끼고 이제 거기까지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하다라고 느껴보래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딱 날아가고 거기 부분이 시원해진다라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기 전에 잠이 돌리기 시작하죠. 심장이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잠이 오겠죠. 근데 준비물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무겁다고 느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기억력 아니, 아까 기억력이 제가 감퇴가 되고 있는데 모래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뜻하다고 하면은 전기장판도 필요하고 이제 시원하다고 느끼면 이제 에어컨도 필요하고 아니, 느낌이라고요 느낌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네. 느끼는 게 거의 이게 말로만 하는 거랑 또 생각 실제로 하는 건 너무 달라서 무겁다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몸으로 체험하고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그쵸. 생각으로 가져가면 되죠. 아 이만큼 무거웠지. 모래주머니 들고 있다가 한 번 네. 해봐야 되겠네. 그래야겠네. 네. 어쨌든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훈련이라서. 네, 훈련이라서. 그래서 이게 만약 훈련이 잘 된 경우에면은 내가 순간 긴장함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좀 이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거죠. 생각만으로도. 네, 네. 오. 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좀 심장 소리나 호흡 소리를 좀 느끼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본인한테 집중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한번 귀마개 같은 거 막아서 자기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풍경도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좀 비워보는 훈련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정적이게 생각만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학창 시절 때 저희 자연의 소리 막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까? 명상 시간 명상 있었죠. 명상 시간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막 다 스트레스 받아 하던데. 아니 요즘에도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데 치면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자연의 소리 이런 것도 있고 집중할 때 듣는 거 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음 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아닌데 그 백색 소음 이런 거 검색하면 뷰스가 엄청나요. 몇십만 몇백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벌써 또 원하고 있다. 들으면서 ASMR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차기 작은 소리를 막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전 실제로 잠이 안 올 때 많이 들으면서 자요. 아, 도움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조금의 소리 또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더 신경 쓰이던데. 어, 저도 신경. 아, 그래. 네. 이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뭐라고 너무, 하는지 예, 안, 그, 너무 말로 속삭이나요? 막 너 자야 돼 막 이러고. 그런 뭐 그러진 않고 소리가 다양해. 아, 다양하군요. 한번 오늘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ASMR. 네.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균형 있는 식습관이랑 적당한 운동 그리고 푹 자는 게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좀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 지금 개빈, 아예 비정규님께서 굉장히 공감하셨는데 여유로운 스케줄을 통해서 좀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 또 그거 말고도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적용을 안 하는데 울어버리는 것. 그런 감정의 복받침을 해소하고자 울어버리는 것.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웃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주변 정돈을 함으로써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친구 만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내가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드리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부에서는 정리해보자면은 1부에서는 왜 힐링 열풍이 부는가에 대한 원인과 또 각자 패널들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았고 2부에서는 그 실제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죠. 심리학을 기반으로. 네. 뭐 아들러의 개인 심리 치료 그리고 원인을 직시하라는 그런 인지 심리학이었나요? 네, 인지 치료. 인지 치료에 네.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불안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스트레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각자 패널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뭐 개미님부터. 익숙하네요 이제. 아, 네. 아 제가 스트레스를 줬나요? 아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아 그렇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죠. 아 네. 준비하고 있었죠. 아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겠다. 각별입니까 소감입니까? 네. 생각의 전환이 사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쉽지 않은데 명상을 실제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 드리머님의 준비해온 걸 듣고 나서 진짜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래 주머니부터 사세요. 네, 한번 해보려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네, 한번 해보. 저는 잘 들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오수님. 이 네 명 중에 가장 스트레스 끝판왕으로서 아주 감명 깊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까 뭐 개미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서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한테 가장 행복한 게 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 이게 뭐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불행해서 좀 멀어지게 하게끔 스트레스 멀어지게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읽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에게 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사는 게 나에게 행복이겠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안 들여다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드리머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완 훈련과 동시에 나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를 위하는 건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사고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나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내 외부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거꾸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두 번째 생각은 힐링 자체가 강박증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인해서 힐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오히려 힐링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면서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균형점을 찾는 거 말은 쉽죠. 근데 그 균형점을 찾는 훈련 말 그대로 훈련을 좀 열심히 연구해보고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리머님 한마디 말씀 네. 해주시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나에게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이 방송이 좀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만 듣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렇죠. 행복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힐링에 대한 내용인데 좋았던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오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죠. 네. 네. 오수님께서 이제 첫 방송인데 아 2부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분 방송 아 20분 방송입니까? 네. 2부작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실 텐데 많은 기대를 하면서 부담감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이번 주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뜻깊고 의미있고 적절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